얼마나 보고 싶게 만들었는지 당신 내 마음 몰라요. 한순간 어리석은 짧은 생각에 당신만을 사랑했는데 사랑 뒤에 남는 것은 사랑 뒤에 남는 것은 정적 정의라 남는 것은